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게 조전을 보내셨습니다. 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가스트로 루스 동지. 나는 구바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가 뜻밖의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구바 당과 정부와 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는 일찍이 손에 무장을 들고 피어린 투쟁을 벌려 구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서반구에 처음으로 인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구바 인민의 탁월한 리용도자, 사회주의와 정의를 위한 반제사주 위협 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 활동가였습니다.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들 사이에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변함없는 혁명적 원칙과 의리를 지니고 우리의 조국 통일과 정의의 위협에 확고한 지지 성원을 보내준 조선인민의 진군한 보시고 동지였습니다.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업적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진보적 인류의 마음 속에 고이 간직되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나는 혁명적 구바인민이 자기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라울 가스트로 루스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피델 가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존의 뜻을 받들어 부강 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5, 2016년 11월 27일 평양.